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경축대회가 2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김영남 동지, 황병서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당 무리역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주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대학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과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가 경축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것은 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 만방에 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 대경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세의 전술위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 것이라고 하면서 경의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무궁번영과 사회주의 강북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전국적 완성을 위하여 총돌격 총매진할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 동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위서의 축하연설이 있었습니다.